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국 동북 삼성에 거주하시는 북한 이탈주민 여러분들과 조선족 동포 여러분, 그리고 러시아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인천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만 사람들이 세운 화교 교단이 있는데요. 이 교회 교단명이 여한 중화 기독교입니다. 여한, 한국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잠시 거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런 교단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행과 같다는 것을,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교단의 이름을 통해서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무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거하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진실로 앙망하고 소망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11월 15일 방송 문을 엽니다. 기다리던 성도들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날 아침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김세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중파 1188kHz, 1566kHz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북녘 땅에도 1년 365일 쉼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시간은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 꾸며드리고 있죠. 탈북민화회사 김지은 원장님과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한 목회사역을 펼치시고 계시는 한꿈교회 임용석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아,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오늘 일어나 걸어라 환절기 건강 관련한 상식 전해드리고 이어서 또한 우리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영광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죠.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축복받은 자의 기도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소감이나 사연 받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죠. www.febc.net 서울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복음의 메아리 프로그램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소감과 찬양 신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편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북한의 문제, 통일의 문제는 저는 어른들의 몫이 1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후손들, 손자들을 위해서 통일의 꿈을 열어낼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 이 부분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부분 아닐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할 때 너 그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권능의 메시지인데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현재 처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이뤄내는가가 중요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안고 그거를 통해서 극복하고 그들을 떠안을 때 그들을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교회가 역할을 앞장서주면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할 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또 우리 한의학을 통해서 건강 상식 알아보고 동시에 또 영혼의 건강도 함께 챙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탈북민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 담임 목회자이신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뭐 환절기의 절정입니다. 감기 환자 제일 많은 계절이 오히려 아주 추울 때보다 이렇게 날씨가 막 물론 지금도 춥지만 네. 기온 차가 이렇게 심할 때가 맞아요.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북에 계시는 분들도 좀 감기 많이 걸리시나요? 뭐 이거 되게 당연하죠. 의문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한국 저 북한도 어쩌면 한국보다 더 춥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기 환자가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감기 환자가 제일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그 아마 낮과 밤의 기온 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낮에 따뜻하다가 겨울 저녁에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적응하는 데 좀 문제가 생기면서 감기라는 이런 증상으로 몸이 반응을 예, 하게 되는 거죠. 북한에도 사실 한절기에는 감기 환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한국보다는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게 왜냐하면 한국은 방에 있을 때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추운 거예요. 반팔 입고 돌아다니니까 오히려 집에서는. 그 정말 안과 밖이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예. 더.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예, 감기 환자도 많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북한은 뭐 어디 가든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적응이 된다든가 몸이 좀 면역이 생긴다 할까 이렇게 예, 되고요. 겨울 같은 때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북한 는 뭐 내일을 두세벌 정도 입어야 밖에 나갈 수 있고 예, 신체도 좀 뭐야 그 실내도 그만큼 많이 덥지 않기 때문에 나이 그 차이가 심하지 않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사전에 이렇게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감기 환자가 제일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들은 병원을 많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감기약들을 처방받고 먹고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도 뭐 양약도 있고 한방도 있지만 사실 심하지 않는 경우는 뭐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약을 먹지 않고 간단한 민간요법으로 집에서 쉽게 해결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손발 잘 씻어야 이 또 감기 관련한 세균이라든지 이런데 감염이 안 된다는 네. 게 북에서도 이런 교육을 좀 하고 있나요? 엄청 많이 해요. 북에는 위생선전 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수시로 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그 담당 구역에 나가서 환자들한테 뭐 손을 잘 씻읍시다. 뭐 화장실 위생은 어떻고 밖에 외출했을 때 어떻고 여러 가지 전염병 돌 때 어떤 위생을 지켜야 되고 이런 선전들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모르고 있을 있어서 당하기보다는 알고 지키는 것이 좀 더 낫기는 하죠. 그렇죠. 네. 또 그래도 많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서 상대적으로 감기 많이 안 걸리신다니까 또 좀 뭐 참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병원 가도 뾰족하게 바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걸리면 네. 뭐 네. 맞아요. 시간이 지나야지 낫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감기가 초기에는 이렇게 병원에 가지 않고 뭐 견디거나 집에서 뭐 민간요법으로 민간요법이 뭐 남한에서도 감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좀 제가 아는 방법 중에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좀 황당한 방법이 뭐 저희 크리스천들한테 권할 수는 없는데 이제 고춧가루를 소주에 타갖고 이렇게 들이키는 분들이 네. 계신데 그게 진짜 효과 있는 겁니까? 효과라기보다는 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하. 왜냐하면 감기약으로 사용하는 한약재들 중에 매운맛을 가진 약재들이 많아요. 네. 매운맛은 우리가 매운 거 먹게 되면 땀이 나잖아요. 그렇죠. 매운맛은 발산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감기 때는 약 먹고 땀 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몸 안에 안 좋은 기운을 빼서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운 고춧가루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술 같은 거는 그 혈관을 이완시켜서 이렇게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마시는 경우에는 편안하게 혈관이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의 기능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지금 저희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그 감기 걸렸다고 이거 뭐 한잔 하시라는 얘기가 절대 네. 아닙니다. 정말 궁금해서 이게 일리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다양한 그 민간요법이 오늘 소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여러분 또 이 저희 방송에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근거 삼아서 따라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민간요법 북에서 좀 많이 쓰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감기 때 북에서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그런 민간요법으로는 팥뿌리가 있어요. 팥뿌리요? 예, 한의학적으로 팥뿌리는 총백이라고 불러요. 총백? 예, 총백이라는 네네. 것이 한약 이름이에요. 팥뿌리에 대한 한약재 이름이에요. 팥뿌리 우리가 파는 매운 그 조미료잖아요. 맵죠. 예, 네. 예, 맵기는 하지만 약제적으로 사용할 때 성질이 굉장히 따뜻하고요. 주로 폐에 작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우리가 감기, 호흡기 질환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몸이 어슬어슬 춥고 열이 날 때 이렇게 파이 그 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아래쪽, 네네. 예. 그 흰 부분을 깨끗이 씻은 다음 그냥 끓여서 네. 양에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차 마시듯 물 마시듯 이렇게 자주 마셔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지간한 감기 같은 거는 뚝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팥뿌리, 그 하얀 부분. 네. 보통 대한민국에서 그 횟집 가면은 말이죠. 네. 락교라고 해갖고 그거 이제 반찬으로 이제 많이 주는데. 그게 또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 네. 파 구하는 거는 북에서도 뭐 아주 어렵진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다른 것들보다는 좀 비교적 구하기 좀 쉽죠. 네. 다려 먹으면 충분한 효과를 네.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혹시나 또 감기 때문에 초기에 또 잡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감기가 악화가 되면은 또 만병의 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어떤 병까지 이렇게 계속 연장되나요? 감기가, 감기를 시작으로 우선 호흡기 질환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관지염, 나가선 기관지 폐렴. 폐렴. 그게 또 폐염이 될 수도 있고, 결핵이 될 수도 있고, 폐농양이나 천식, 확장증, 이렇게 쭉, 저기, 호흡기 질환으로만 그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감기는 뭐 면에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쉽게 걸리는 네. 병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연세지긋하신 분들은 뭐 감기 걸리시고도 소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초기에 또 뭐 병원 시설이 뭐 아주 좋지가 않아서 사실 집중 치료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또 초기에 민간요법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파 보통 식재료로서 많이 쓰죠. 네. 양념 등의 어떤 사실 보조재료로 네. 많이 먹고 있는데 약재로도 이렇게 뿌리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재로 쓸 때 음식물을 만들 때와 다른 방법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씻어서 그냥 먹으면 되나요? 아무래도 뭐 음식 만들 때 뭐 조미료로 사용할 때와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그 뭐 복용 방법이 아무래도 조금 다르죠. 약재로 사용할 때는 밥뿌리를 썰어서 적당량 엮고 죽처럼 계속 달여요. 네. 그래서 씻기 전에 죽처럼. 따뜻할 때 막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그 땀을 냅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파이 흰 밑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머리 아픈 것도 낫게 해주고, 어한으로 부들부들 떨릴 때 그런 증상도 굉장히 그 많이 호전시키고요. 특히 코가 많이 우리가 막혔을 때, 네. 파이 그 흰 밑부분을 갈아서 약솜 같은 데 조금 묻혀가지고 코끝에다 살짝만 대거든요. 많이 되면 매워가지고 쓰려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살짝, 예. 그렇게 해도 그 감기 기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특히 그 파 이렇게 그 이제 흰 밑부분 그 부분을 계속 끓여서 마시면 열을 내리고 몸이 막 우찌우찌고 할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남새라고 해야 채소라고 안 하시는군요. 네, 확실히. 남새라고 불러야 됩니다. 네, 네 남새 이게 참 구하기 쉬운 남새가 또 이렇게. 감기에 또 효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다른 식품도 혹시, 뭐, 파뿌리가 만약에 뭐, 없다라고 네. 해서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남새가 있을까요? 남새는 아니지만, 북한에서 그래도 구하기도 쉽고, 조리할 때도 편한, 이런, 감기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뭐, 그 약재라고 생각한다면 생강 있죠. 생강. 한국도 사실은 생강은 감기 치료 때 많이 마시죠. 예, 많이 쓰죠. 예, 평상시에도 건강을 위해서 생강차를 많이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과 같은 계절에 그 감기 증상으로 콧물이 날 때 이럴 때는 생강을 갈아서 따뜻한 그 물에 넣고 꿀을 타서 마시고 땀을 내기도 하고. 근데 네. 꿀이 북한에서는 흔하지는 않아요. 아쉽지만 오히려 꿀보다는 그렇죠. 설탕이 네. 조금 좀 더 구하기가 쉽죠. 그래서 네. 예, 이렇게 생강도 약간 매운맛이 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땀을 낼 수 있는 역할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열제,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해열제라도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네. 비교적 구하기도 쉽고요. 다행이네요. 구하기가 네. 또 쉽군요, 그게. 네. 네, 그리고 생강 같은 건 우리가 많이 필요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 조금만 구입해도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새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생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 약재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약재로 구분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생강은 약재고 또 한의학 즉 교과서라든가 이런 예, 책들에도 다 약재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예, 그 약재 중에서도 감기약 부분에도 속하기도 하고 또는 속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 약이 부분에도 한의학적으로 속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로 오늘은 감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몸이 참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빨리 몸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할 때 생강을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고요. 근데 좀 그 우리가 살을 잡으면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뭘 조금만 먹어도 미숙미숙 한다든가. 우리가 혹시 한국에서는 그런 말 있죠. 뭐 우리가 뭐지? 울렁거리는 기차 타고 갈 때 멀미한다. 예, 멀미할 때 생강 뭐 조금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속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역할을 해요. 아하,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강 같은 경우에는 구토를 멈추는 작용도 있고 또 위가 약해서 약 먹기 어렵거나 예민하거나 이런 소화들 같은 경우에도 생강을 살짝 넣어서 먹이게 되면 그런 진정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감기 걸렸을 때 배 아플 때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집에 이렇게 아편 두고 드신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 참, 네, 그렇습니다. 간혹 이제 네. 적지 않은 가구들이 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거 네. 절대로 그렇게 쉽게 드시면은 큰일이 나고요. 네. 이참에 겨울 맞이하셔서 뭐 소량이라도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마당 같은 곳 가셔서 생강을 좀 구해서 이렇게 다려 드신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 또 이게 우리가 식품 말고도 이 실제 우리 몸을 좀 건강하게 저항력을 높여서 감기를 좀 막아주는 그런 민간요법도 예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감기 걸릴 때 또는 우리가 감기 몸 우지구지한 게 감기 올 것 같네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자주 권장하는 이런 그 예방법이 있거든요. 우선 43도 정도의 더운 물, 43도를 할 때는 우리가 손을 넣었거나 했을 때 따끈하네 따뜻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정도의 더운 물을 그릇에 담고 한 3분 동안 두 발을 담굽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같은 양이 찬 물을 옆에다 또 넣고 있어요. 네. 그래서 더운 물에 담갔다가 찬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발을 양쪽에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서서히 적응시키는 예. 이런 그 뭐랄까 이런 요법이랄까 이런 방법으로 한 5-6회 정도 거듭거듭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몸이 굉장히 그 감기를 예방하는데 좋거든요. 네. 그리고 약간씩 땀이 솔솔 나면서 머리 아프다든가 뼈마디가 우직거린다든가 이런 증상이 없어질 수 있고요. 네. 또 찬물로 코 안에 자극을 주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신체와 그 순환기가 찬 날씨에 이렇게 단련이 돼가지고 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몸이 저항력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냉수마찰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뭐 예전에는 다 냉수마찰로 건강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자주 하게 되면 몸이 저항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감기를 쉽게 걸리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더운 것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증기흡입요법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막 끓이면 증기 나오잖아요. 주전자에다 물 네. 끓여도 그것을 이렇게 코로 이렇게 흡입하는 방법 이렇게 해도 코 속이나 입안에 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하죠. 네, 그렇군요. 네. 아주 다양한 네. 이제 예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뭐 냉수마찰 같은 거는 이제 평소에 건강할 때 하셔야 되지 이거 아플 때 이렇게 하시면 정말 이거 뭐 큰일 나겠죠. 네, 평상시에 예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관리하는 게 좋죠. 네, 저도 이제 그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꼭 이렇게 목욕탕 가서 네. 이렇게 냉수마찰을 합니다. 목욕탕 일주일에 세 번 가시는군요.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때는 밀지 않고. 아, 네네. 찬물에 갔다. 찬물에. 갔다가 뜨거운 것 같아서 한 10번 정도 하니까 지금까지 아. 한 번도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감기가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야, 네. 목사님은 실제로도 좀 건강해 보이세요. 네. 딱 봤을 때. 안 걸리시겠어요? 아, 제 별명이 감자라서 그렇습니다. 수영도 자주 하신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목사님처럼 모두 영과 육이 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건강 비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평소에 쉽지 않지만 찬물에 뭐 들었다 나갔다 이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대비를 하신 건데 북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겨울을 철저히 대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감기 걸리는 게 적었던 것 같다라는 이 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네.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함을 가르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예.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온다. 네. 언제 오실지 모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늘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들이닥치시는. 네, 맞습니다. 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25장 4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항상 깨어있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깨어있는다는 게 정말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신 분들도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정말 네. 이게 좀 우리가 영과 육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네.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셨고요. 감기 결국은 내 몸의 평소에 어떤 면역력 이 저항력의 싸움이 아닌가 싶은데 네. 영혼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이 악에 대한 네. 저항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우리 영혼의 저항력은 목사님 어떻게 깨우고 키워야 됩니까? 네, 역시 이제 말씀이죠.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결국 말씀의 갑옷으로 늘 중무장을 하고 있어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또 감기와는 비할 바가 없는 죄와 악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자 감기와 우리가 걸리는 영적인 시험에 또 본질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리기가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감기도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면역이 약해져서 걸리게 되고 네, 맞습니다. 삶에서 그냥 우리가 순탄하게만 이렇게 산다면은 네. 사실 그렇게 뭐 유혹받을 것도 없고 죄지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갑작스럽게 정말 뭐 변고가 생긴다거나 네. 내 환경이 급작스럽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 네. 이럴 때 영혼이 시험 들고 지치고 병들지 않습니까? 네, 혹시? 맞습니다.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될까요? 네. 역시도 말씀입니다. 말씀. 네. 구약과 신약밖에 네.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늘 하시는 대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 우리가 다 사람마다 습관이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해왔던 습관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평소 때 매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듯이 정말 이와 같은 영의 양식에 늘 하던 대로 예수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거룩한 습관을 우리 몸에 제2의 천성으로 채워서 정말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휘둘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처음에는 흔들리겠지만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기도하셨고 늘 하시는 대로 말씀 묵상하셨고 늘 하시는 대로 주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늘 하시는 대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정말 주님과 함께 늘 일상 속에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참 가슴 아픈 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네네. 늘 하시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셨다라는 걸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접해서 읽을 읽거나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네, 의지만 있다면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북녘 땅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 성경책만 있으면은 정말 정치범죄용소로 끌려가는 이런 서슬퍼런 네, 네. 시대가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정말 네네. 이분들은 늘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면은 극동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는 거 외에는 네네. 방법이 없는데 네네. 진실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이거 통일에 우선해서 네네. 계시는 분들 지금 2,500만이 무게 계시는데 네네. 이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접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축이 돼야 네네. 그때가 오면 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통일을 또 거저 주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지킨다면 훨씬 더 우리들보다 전혀 다른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짧은 말씀이라도 덜 껴있고 늘 하던 대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성경을 한국 참 자유롭게 읽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방송이 우리 방송이 말미에 우리가 목사님께서 정말 피야 되고 살이 된 아주 적절하게 비유해서 앞에 내용하고 비유해서 말씀을 잘 해주시잖아요. 오늘 매일 요 방송을 들을 때마다 이 전달되는 그 말씀들로만 듣기 시작해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항상 이 방송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으신데 네. 오늘 또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놀라운 체험을 또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뭐 갑작스럽긴 하지만 목사님 방송 들으시는 분들, 북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 병원 가지 못하시는 분들 네.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의사 중에 의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아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 중에 의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으심 받고 감사하시고 죄까지 씻음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일어나 걸어라 다음 주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탈북민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임용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시비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귀하고 건 빨리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정용자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중파 1566kHz, 1188kHz로 띄워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영광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받은 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함께 하시기 전에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면 반드시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꿈을 이룰 만한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이 너무도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열악한 현실이 꿈을 사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야베스는 나면서부터 꿈을 가질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름은 그의 미래였던 모습일지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운명을 암시해 줍니다. 야베스에게 찾아온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들과 경쟁해서 아주 불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성공적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유다지파인 문중의 영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유다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최고의 명성을 가진 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식으로 하여금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까?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들의 도움일까요? 아니면 뼈를 깎는 스스로의 엄청난 노력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약점과 불리한 점을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나 그는 어려운 환경만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만 아닙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삽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지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약한 자기의 조상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셨는지를 들어 알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민족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 하나님은 곧 자신의 하나님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대상임을 안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런 놀라운 축복의 꿈을 품게 됐습니다. 야벳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도 야벳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야베스가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되었으면 다 복을 받는 것입니까? 복을 받을 자격을 가진 것과 복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복을 받을 자로 태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기도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인 걸 믿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 031-704-2107번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 영원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시편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총 26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을 가득 안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편 136편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된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나갈 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자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